비는 에스프레소 한 손에 베스트셀러 값비싼 불태안경 스타일에 죽고 살고 예쁜 여자들의 신성 느낄 때면 눈썹 실룩실룩 어쩔 줄 몰라라 Top guy, dude.